근본적으로 달라진 주체조선의 전략적 지위와 시대적 흐름을 똑바로 보고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조국중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동방의 신진 핵강국으로 그 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 있는 주체조선의 푸른 하늘가에 또 하나의 승전포성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날이 날마다 비상이 강화되는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방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만리 대공으로 솟구치 오른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0 발사의 장쾌한 배아리는 이 시각도 전 세계를 뒤흔들며 거대한 지각비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6월의 대성공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감히 건드리려는 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완전히 초토화해 버린다는 우리 전남 군민의 불굴의 의지와 자력차강 정신의 위대한 결실이며 민족사의 길이 빛날 중대의 사변이다. 이로써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선제 핵 공격 능력이 더 높은 경지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최강의 핵 보유국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지위는 더욱 현실화되었다. 조선노동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한 이 경이적인 사변을 두고 온 세계가 핵능력 고도화의 획기적 발전, 유리 없는 고난도 고각 발사 기술의 과시, 조미 대결의 전략적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일대의 사변 등으로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 우리 결의의 자긍심은 하늘에 닿고 있다. 그러나 대조선 족대우의식이 골수에 밴 미국이 또다시 유엔 결의 위반이요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요 모유하며 고화되고 이에 일본 반동들을 비롯한 오중이 또중이들이 합창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심사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박근혜 패당 역시 세계가 선망의 눈으로 우르르는 민족의 대경사를 함께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숨 넘어가는 비명을 내지르며 못되게 놀아대고 있다. 지요 다 꾀해진 제재와 악박의 북통을 계속 소란스럽게 두드려대고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할 수 없게 치솟는 동족의 영롱한 기상을 뻔히 보면서도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악담까지 연속 토해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서 비상한 전환이 일어나고 전반적인 정세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날뛰고 있는 미국과 박근혜 패당을 비롯한 온갖 조종 세력들의 면전에 몇 가지 명백히 할 것이 있다. 화성 10의 대성공은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에 의한 주체적인 핵선제 타격 태세의 완성과 조선반도 정세 흐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천으로 선고한 사변적인 쾌거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 정세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병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일방적인 위협 공갈과 그로 인해 초래된 군사적 초긴장의 연속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 흐름의 공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지 오래다. 우리의 핵 보유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에 의한 현실적인 핵선제 공격 태세 앞에서 미국 자신이 고민하고 미국 자신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출로를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 우리의 핵 보유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에 의한 핵선제 공격 태세의 완성은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고 그 어떤 협상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낸 흥정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튼튼히 지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바치어 펴려낸 완벽한 정의의 복음이다. 이제는 우리에 대한 위협과 공갈이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서 얻은 괌도와 하와이에서 오든 미국 본토에서 오든 그 모든 것을 사전에 제압하고 초토화해 버리게 된 것이 우리의 핵무력이고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의 무진막강한 위력이다. 그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을 가진 핵보유국이며 우리식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까지 장비한 당당한 군사대국이다. 미국과 박근혜 패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오묘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보란듯이 솟구치며 지구를 뒤흔든 화성 10의 장쾌한 포성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 남조선 괴뢰들이 합창하는 제재와 압박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속의 대답이다. 지금 사회주의 문명국의 리상향, 세상에서 제일로 강성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버리고 미국과 괴뢰 패당은 물론 온갖 적대 세력들이 때를 지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 수위와 강도로 보나 그 성격과 내용 방법으로 보나 그처럼 전면적이고 잔인무도한 제재와 압박을 받아본 나라는 인류사회에 전무후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제재와 압박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장공의 치솟은 화성 10의 눈부신 불기둥이다. 그 어떤 천고 만난도 자조와 존엄으로 빛나는 영광의 내일에 살려는 우리의 전진을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으며 그 어떤 살인장비로도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은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궁을 향해 혼신을 깡그리 쏟아 놓으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미국과 박근혜 패당 자신이 제재와 압박에 도체 치워 허덕거리고 있을 때 말리 대공을 해가르는 화성 10의 황홀한 자태와도 같이 이 나라는 세계 최종상으로 무섭게 솟구치 오를 것이다. 서툰 재간이 봄잡으려다 제가 잡혀 죽는 어리석은 포수처럼 미국과 괴뢰 패당이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가소로운 노름에 매달릴수록 더욱 서슬푸른 주체의 최첨단 타격수단들이 자신들의 명주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성 10의 대성공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미국과 박근혜 패당에게 달라진 상대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 시점에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엄숙한 경고이다. 우리의 핵능력 고도화가 현실로 입증되고 우리 공화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최강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고 있는 오늘 우리를 대하는 미국과 주변 나라들의 전략적 시각과 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 패당은 의연히 우리의 핵능력 강화가 그것은 고립과 자멸을 초래한다고 잠꼬대 같은 궤변을 내지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는 곳마다에서 고립되고 배격당하는 것은 사실상 세계 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휘두르며 비비린내 나는 비극을 불러온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다. 특히 박근혜 패당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는 우리의 국력 앞에 혼비백산하여 상전의 바짓가랑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대북공조를 입이 아프도록 외우대고 있다. 이 자체가 고립과 패배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몰골이 아니란 말인가? 오늘의 세계 정치는 강자들의 무대이며 가장 강력한 언어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진막강한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다 지켜본 화성 10의 발사 과정과 그 성공 소식조차 똑똑히 알지 못하고 허튼 소리를 주워섬기다가 개망신당한 괴뢰들이 바람 앞에 등불을 신시와 같은 저들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을 모면해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지만 대세는 되돌려 세우기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최후 통첩을 이미 여러 번 보낸 바 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정세 변화의 본질을 바로 보고 더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를 불문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의 운명 개척을 위해 동반자로 불러주며 통일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고 내밀어준 우리의 선의의 손길을 잡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차려진 운명 조난의 기회마저 영영 사라져버린다는 충고를 남조선 당국은 깊이 새겨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체적 해포금을 더욱 튼튼히 틀어지고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사수하며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이뤄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6월 30일 평양.